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례 없는 물고기 대풍을 마련한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황금의 육사 창조에서 인민군대가 계속 앞장서 나아갈 때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당정책 결사 관철의 투쟁 정신과 기품을 높이 발휘한 인민군대 안의 수산부문 일꾼들과 어려전사들이 12월 14일 현재 연간 물고기 잡이 계획을 170%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루게 했습니다. 청정의 200일 전투를 빛나게 장식하며 저국의 동해 전역에서 높이 울려 퍼진 오로 전투의 승전 포성은 역사적인 조선노동당제 7차 대회가 제시한 휘황한 길을 따라 삼해주의 강대국 건설의 장엄한 진군길을 타고 쳐가는 천만 군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낙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식경제 시대와 사회주의 문명국의 제모에 맞게 개건 현대화됐으며 전례 없는 물고기 대풍을 마련한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정종지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경서 동지, 인민무력성 제1부상인 육군상장 송찬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제5사구 군부대의 지휘관들과 수산사업소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곳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불과 며칠 사이에 수천 톤의 물고기를 잡은 오로전사들의 비위권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짧은 시간 내에 도달해야 할 연간 물고기 생산 목표도 제시해 주셨으며 사업소를 현대적인 수산기지로 전변시킬 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개군 현대화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랑과 배려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해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부대와 사업소의 일꾼들, 정업원들,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짧은 기간에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가 노동당 시대의 자랑스러운 건축서를 과시하며 못들어지게 꾸려줬을 뿐만 아니라 희한한 물고기 대풍을 안아왔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부대 지휘관들과 수산사업소 일꾼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그동안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사업소를 바닷가 풍취와 어울리게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 없는 현대적인 수산기지로 전변시키느라 정말 수고들이 많았다고 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순하고 귀향한 고깃배에 직접 오르시어 어르공들의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수고들이 많았다고 힘들지는 않는가고 애로되는 것은 없는가고 일일이 물어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제 며칠 있으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5돌씨 되는 날이라고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 장군님을 생각하느라니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날밤 수표하신 수도 시민들에 대한 물고기 공급 문건이 떠올라 오늘도 그 문건을 몇 번이나 보고 또 보았다고 인민군대에서 잡은 물고기를 수도 시민들에게 보내주면 우리 장군님께서 기뻐하실 것만 같은 생각에 인민군대 수산기지를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 인민군대 안의 수산사업소들에서 제일 크고 물 좋은 물고기들을 골라 보내줄 것이라고 인민군 장병들도 모두 좋아할 것이라고 눈물을 머금고 말씀 올리는 일꾼들에게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맙다고 자신과 마음을 합쳐줘 정말 고맙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수산사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 현대화 정령과 물고기 잡이 실적, 저장 및 공급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공장에 들리시어 종업원들의 작업 모습을 보시면서 모든 가공 공정의 자동 흐름 손화 로봇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위생성을 철저히 보장할 때 대한 과업을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냉동 저장고마다에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물고기를 보시며 마치 금괴를 묻어놓은 것 같다고 냉동한 물고기 판들이 꽉 찼다고 명년도 9월까지 군인 1인당 매일 200g씩 공급할 수 있는 물고기를 보관하고 있다는데 대단하다고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가셔진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종합지령실도 돌아보시면서 이곳 수산사업소에서 오장탐색과 물고기잡이를 비롯한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와 과학화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목표를 내세우고 도입한 해양환경정보분석평가체계, 해상지휘체계, 물고기가공설비조정체계, 전력감시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사적 교양실, 연역소개실, 문화회관, 과학기술보급실, 정량소를 돌아보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생산건물, 생활건물들이 설계도 잘 되고 시공의 질도 높다고 어르공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내년에 이곳 사업소의 청업원들을 위한 살림집까지 멋들어지게 지어주시겠다는 은정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기저기를 둘러보아도 지난해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동해지구에 또 하나의 자랑할 만한 수산기지가 훌륭히 일떠섰다고 이렇게 우리 손으로 일떠세운 창조물을 볼 때가 제일 기쁘고 힘이 들어도 일하는 보람을 한껏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300일 출하 일수를 보장하고 계절의 괴됨이 없이 물고기를 집단적으로도 잡고 분산적으로도 잡으며 먼 바다에서도 잡고 가까운 바다에서도 잡으며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는 식으로 쉴 새 없이 오르전트를 전개할 때 대한 문제, 거기대와 어구들을 보다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릴 때 대한 문제, 어류공들이 물고기 잡이에 전심전력하도록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 때 대한 문제 등 사업소의 관리 운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를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올해 인민군대 수산부문에서 이룩한 놀라운 성과들을 통하여 황금의 역사를 계속 줄기차게 이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수산부문에서 오늘과 같은 물고기 대풍, 물고기 사태를 안아올 수 있은 것은 결코 사회의 수산부문보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정책은 곧 과학이고 승리라는 것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당에서 준 과업은 오직 무조건 집행할 의무밖에 없다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한 데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지금 황금의 역사 창조의 갈피갈피를 자기의 뜨거운 충정의 땀방울로 써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다음 해에도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당의 수산종책관철에서 선봉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조선인민군 15호 수산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어 대같은 은덕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다음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빛나게 관철하여 황금회로 빛나는 내 조국의 푸른 바다에서 바다 만풍가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영원히 줄기차게 울려 퍼지게 할 불타는 결의를 다졌습니다.